still nothing without you. I was wrong, forgive me. 바람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 너희처럼 사라진 내 사랑 물질처럼 지워지지 않아 한숨만 땅이 거지라시죠 가슴속에 묻지 마 스위죠 네가 없인 하늘을 못 쓸 것만 같았던 now 생각과는 다르기도 그럭저럭 혼자 잘 살아 보고 싶다고 불러봐도 넌 나 무대에 다 멈춰 now 헛된 기대 걸어봐도 이젠 수용 없잖아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뭔지 혹시 널 울리진 않는지 그대 내가 보이긴 하는지 벌써 싹 다 잊었는지 걱정돼 다가가기조차 말을 걸 수조차 없어 애태우고 나 홀로 밥을 지새우죠 수백 번 지원해줘 전화 주지 말고 떠나가라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너를 사랑했기에 후회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그럭저럭 참아볼만해 그럭저럭 견뎌낼만해 넌 그럴수록 행복해야 돼 하루하루 무뎌져가네 Oh girl I cry cry Say goodbye 길었다 너와 나 우리 마주친다 해도 못 본 척하고서 그대로 가던 길 가줘 자꾸만 옛 생각이 떠오르면 아마도 나도 몰래 그댈 찾아갈지도 몰라 넌 늘게 사랑과 행복하게 넌 늘 내가 다른 마음 안 먹게 넌 늘 작은 믿음 또와 남게 혼자 지내 좋나 보란 듯이 넌 늘 저 하늘같이 하얗게 늘 누군가도 같이 새파랗게 넌 늘 그래 그렇게 웃어줘 언니 함께하자던 그 약속 이젠 추억엔 묻어두길 바래 baby 널 위해 기도해 Say goodbye.